뉴질랜드 선거 제도인 MN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54년 뉴질랜드 국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였으나 1950년 상원이 폐지되고 하원만 남았습니다. 초기 의회는 국회의원 수가 37명이었는데 현재는 12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역구가 70석이고 전국구가 50석입니다. 선거제도는 1992년 9월과 1993년 11월에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식 소선구제에서 지역비례 혼합대표제로 바뀌었고 현재까지 MNP 선거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MNP 선거제도에서는요, 어떤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최소한 한 의석을 차지하거나 또는 정당 투표의 5%를 차지하면 국회의 의석을 갖게 됩니다. 의석수는 정당 투표의 총 득표율에 거의 비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정당이 정당 투표의 30%를 차지하면 이 정당은 대략 36석의 의석을 갖게 되는데요. 이 정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차지할 경우 전국구 의석은 16석을 갖게 됩니다. 2008년 총선에서 녹색당은 지역구 의석을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지만 전국 정당 득표율이 6.7%를 획득해 9석의 의석을 배정받았고요. 만약에 녹색당이 MNP보다 적은 과거의 소선구 제도로 선거를 치렀을 경우에는 단지 2석만 차지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MNP에서는 9석을 차지했고요. 행동당은 전국 정당 투표의 3.6%밖에 차지하지 못했지만 지역구 후보 중 하나가 당선됐기 때문에 국회의원 의석이 5석이 배정됐습니다. 당시 뉴질랜드 제1당은 정당 투표에서 4.1%를 차지해서 행동당이나 그 밖의 정당보다 정당 투표율은 높았지만 지역구 의석이 한 석도 없었고 정당 투표가 5%가 안 됐기 때문에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총선에서 뉴질랜드 제1당은 정당 투표를 6.81%를 해 8명의 전국구 의원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MNP 제도는 정당이 크든 작든 최소 5%의 정당 투표만 획득하면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다당제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MNP 선거제도에서 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할 만큼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은 소수당과 연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노동당은 단독으로 정권 획득이 힘들기 때문에 녹색당과의 연합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노동당과 녹색당도 의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제1당까지 연합이 가능해 국회 과반석 이상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고요. 국민당도 단독으로 정부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액트당, 행동당이나 유나이트 피처당, 연합민의당과 연정을 계속 추진해왔죠. 이번에는 마오리당과도 연정을 출입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MNP 제도에서 그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2005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적 노선이 다른 뉴질랜드 퍼스트 당의 윈스턴 피터스와 연합해 윈스턴 피터스를 외무부 장관에 기용한 것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상 노동당과 녹색당 연합에 관한 기사에 관한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6월에 발표된 정치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원뉴스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올 2월까지 1,5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번에 녹색당과 노동당이 연합하는 MOU를 체결했는데요. 그 이후에 노동당은 지지율이 1% 상승했고 녹색당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부기관은 아닙니다. 정부, 즉 국민당 정부와 대립하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요. 정부는 인터넷 요금을 인상을 주장하지만 커머스 커미션은 이를 반대합니다. 통상위원회는 뉴질랜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해 그러한 기업과 단체들을 기소하는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나 그 어떤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1986년 커머스 액트 제8항에 따라 설립됐는데요. 위원회는 규제를 통해 효과적인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 경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법원에 고발 조치합니다. 통상위원회는 1986년 공정거래법, 1998년 전력산업개혁법안, 2001년 낙농산업구조개편법, 2001년 통신사업법, 2003년 신용계약 및 소비자금융법에 의해 법 집행을 하는데요. 전력산업개혁법안은요, 전기 생산자와 판매자 사이의 교차 참여를 금지해서 독과점을 막고 있고요. 낙농산업구조개편법은 거대기업인 폰테라가 다른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가 법률을 적용합니다. 통신산업법은 통신서비스 원가 계산 및 모니터링을 통해 독점 통신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위원회가 역할을 합니다. 독점적인 통신사가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견제하는 거죠. 주로 과거에는 스파크, 텔레콤이 여기에 해당됐고 최근에는 모바일 독점을 하고 있는 독점이 좀 높은, 독과점이 높은 보다폰에 대한 제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계약 및 소비자금융법은 은행들에 대한 독과점, 뭐 많이 ANZ나 뭐 웨스트팩이 과다한 은행 수수료를 매겼다는 부분을 견제하고 그러는데요. 수수료 및 은행 비용, 이자의 계산과 금융기관의 억압행위들을 감시합니다. 이상 통상위원회에 관한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SPM 뉴스 인터뷰입니다. 생생한 SPM 뉴스 인터뷰 들어보시죠. 웨스트팩 은행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4명에게 1년간 주택 융자를 무이자로 주겠다는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5월 27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오클랜드에서 처음 자기 집을 사는 사람에 한해 적용됩니다. 웨스트팩 은행은 추첨을 통해 4명을 선발, 1년간 주택 융자의 이자를 면제해 주게 됩니다. 선정된 4명에게 주어지는 무이자 금액은 평균 50만 달러의 융자를 받는다고 할 때 연간 4.7%의 이율을 적용하면 10만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웨스트팩의 이번 프로모션은 시중은행들의 모기지 고객 모으기 전쟁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계속 하락하며 모기지 상품의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공식 기준금리는 지난 3월 0.25포인트 인하돼 2.25%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기준금리는 지난 2007년 8.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급락해 2009년에는 2.5%까지 떨어졌으며 2013년까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가 2014년부터 반등하며 3.5%까지 치솟았지만 국제 유제품 가격 하락과 더불어 하락을 거듭하며 2% 초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RBNZ가 오는 6월에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올해 2%의 벽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웨스트팩 아시안 브랜치의 류 규수 과장에게 웨스트팩 무료이자 프로모션과 향후 금리 전망을 들어보았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첫 집 구매하시면서 첫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요. 5월 달부터 7월 이 두 달, 그러니까 5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